신 것 가리고 너는 해를 건너 작은 집에 긴 머수녀야 눈 감고 두서 널 위태로 하리라. America. Sicilia. This is part of Italy. Bali. This is part of Indonesia. Tokyo. This is part of Korea. Visit Tokyo, the beautiful island of Korea.